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성도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또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형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샬롬. 밑불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참나무는 다른 나무와 달리 타는 소리가 요란스럽지 않고 불꽃이 화려하거나 높지 않으며 엷은 푸른 빛으로 오래오래 잘 타오릅니다. 참나무는 소리 없이 타면서 많은 것들의 밑불이 되어주고 타다가 꺼지면 참숯이 되어 다시 불을 일으켜주지요. 그런데 사람 중에도 말없이 타오르며 다른 사람의 밑불이 되어주고 따뜻한 온기를 내는 참나무 장작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헤아려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밑불이 되어주는 그런 일이 아닐까요? 거침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타오르다 이내 불꽃이 사그라지고 마는 사람들보다 우리에게 믿음, 힘, 용기를 주어 살맛나게 해주는 사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나무 숯불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며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그 주인공이 지금 이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되는 건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그 바람으로 2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CL 여성 중창단의 중창으로 보내드립니다. 내 주여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국동방송과 서울국동방송을 통하여 북녘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신앙초대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유통일문화원의 이해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 원장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이어서 나누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대선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겠는데, 지난번 시간에 저희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죠. 그분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텐데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은 좋을까요? 아,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생활한 지 20년 됐고요. 네. 북한에서 제가 33년을 살았는데, 두 체제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로,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네. 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보편 타당하게, 네.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번영, 네.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해요. 네. 복지사회가. 그게 복지라는 거는요. 사실 나는 조금이라고 많이 먹겠다는 거예요. 네. 예, 저는 최고의 복지는 내가 일할 수 있게,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인데 네. 그 기회조차도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네. 제가 경제학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네. 보니까 공산주의는 왜 하나님에게 이 대척점에 서 있느냐. 네.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빅브레인, 거기서 빅브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빅브레인이 이제 이렇게 다 그 모아서 자기가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하나님보다 훨씬 파렴치하고 그렇죠. 예, 야만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천부의 인권, 네. 그 자유, 그거밖에는 우리한테 허락해 주신 게 없으세요. 각자의 달랜트를 주셨죠. 뭐 우리 김중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잘하시잖아요. 네,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방송 잘하시잖아요. 예. 저는 그런 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른 걸 뭐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틀리니까.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하라는 것인데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그 지금 인기 영합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정치인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는데 자기 돈도 아니에요. 네. 자기가 번 돈을 나눠주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서 네. 자기 이름으로 나눠주면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김일성이 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 주민들이 왜 거지가 됐습니까? 왜 굶어죽게 됐습니까? 김일성이 평생 동안 우리 인민의 최고의 민족적 숙원인 이 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기아집을 쓰고 비단 옷을 입고 이렇게 잘 살게 해주겠다. 그 거짓말에 속아서. 맞습니다. 정말 노예처럼 일을 했지만 결국은 굶어 죽는 나라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의 이 소위 정치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주민들이라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는요. 국민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네.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체제의 작동 원리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우리가 대표자로 지도자가 아닙니다. 네. 대표자입니다. 이 대표자로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공정하냐, 양심적이냐, 정직하냐, 진실하냐 이거를 따져서 해야 되는데 끼리끼리 자기들의 이권에 따라서 네. 표 찍어주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메랑이 돼서 네. 지금은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돼가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 시간 문제죠. 우리가 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탑을 무너뜨리는 데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을 벌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건 1초예요. 네. 1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복지가는 없습니다. 네.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그렇죠. 하나님한테 어울리는 것이 하나님 한 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그렇죠. 그거죠. 근데 네. 뭐 평등하게 해주겠다. 평등하게 해주기는 평등하게 해줘요. 그 평등하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과 평등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작업 때문에 엄청난 불평등을 겪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복지라고 말하게 되면 사실은 그 세금으로 이렇게 나눠준 것이잖아요. 내가 번 돈으로 내가 번 그 우리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그걸 나눠주는 게 그게 복지지 세금을 나눠주는 건 그건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러고요. 네. 사실 최고의 복지는 네.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누구의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의 국률함에 의해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국률함에 의해서 주변에 나보다 달란트가 조금 좋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뭐 장애인이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노동 능력을 좀 상실한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돕게 해줘야지 나라에서 이걸 갖다가 하겠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들 세금만 계속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국민들 세금을 갈취해내는 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도둑놈들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지금 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운영되려면은 그 세금이 내가 얼마만큼 벌었으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 바치는 게 있어요. 그 세금으로 국가에서는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러 부분들에 나누어서 공공기관들이나 또 아니면은 사회적 기업들이나 이런 데다가 할당을 해서 국가 경제를 운영을 하는데 필요 없는 그런 데다가 지금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게 무상복지, 무료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이해랑 원장님께서는 저도 그렇고 북한에서 살아봤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무료교육 무상치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데 무료교육이 실제 무료교육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갈 때 돈은 안 내지만 대신 맨날 나무 내야 되고 신나 내야 되고 시멘트 내야 되고 휘발유 내야 되고 뭐 횟가루 내야 되고 뭐 계속 돈 내야 되고 무슨 유유자재 뭐 내라 그러고 또 농촌동원 가장 크게는 또 그 농촌동원도 농촌동원이지만 가장 북한의 무료교육을 통해서 강요당하고 보이지 않게 강요당하는 그것이 뭡니까? 노예사슬이 아닙니까? 강제노동하고 있잖아요. 강제노동. 그렇죠. 농촌동은 해마다 나가야 되고 또 뭐 외화벌이 해야 되고 여기는 이 대한민국에는 그런 거 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게 뭐 무슨 무료교육이에요? 북한에서 원하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무상치료라고 하는데 병원에 가면 약이 없어요. 약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가져다가 병원에 웬만큼 아프면 가서 약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열 나야지만 치료를 받지. 열 안 나면 근데 열 안 나고 아픈 병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또 약도 뭐 약국에 없으니까 저기 시장에 가면 어느 사람한테 약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요. 근데 가짜 약이 많아 가지고 잘못 먹고 죽고요. 예전에는 그 페니실린 안에 농막가루를 넣어 가지고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 사실 북한은 이제 예산제 기업이라 그러는데 네. 예산제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자기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북한은 나눠주는 나라기 때문에 나눠주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기 절로 그냥 가서 하면 되는데 별걸 다 나눠주다 보니까 일 안 하고 뜯어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자기 일을 해야지 만들어지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고 대한민국도 작은 정부 만들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복지까지 맡아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무슨 그냥 남이 벌어들인 것 갖다가 자기 생색이나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건달꾼들이 지금 나라를 젖먹고 이 기생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공산국가는 기생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다. 그렇죠. 인민의 피땀을 빨아먹는.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고 그래서 그 땅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수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어요. 행동하는 크리스찬, 행동하는 예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군대가 북한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필요하다 이 말을 또 하고 싶고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우리 크리스찬들께서 좀 더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래서 국가는 복지 약속 같은 거 하지 않는 정말 솔직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국가는요. 내가 이제 경제학과에 가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국가가 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현대 국가는요. 이 계약, 이 사회적 분업이 만들어지면서 장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장사들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좀 정직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이게 계약을 잘 안 지키거나 그렇죠. 또 이 사람 사이에 이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분쟁을 막아주기 위해서 생긴 게 국가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 하게 이게 국내에 있는 깡패들 그러니까 도둑놈, 사기꾼 네. 뭐 이 그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정말 공정하게 경쟁하는 이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네. 그런 자들을 법치로 다스려 주는 거고요. 네. 바깥으로는 군대를 통해서 침략자들을 막아주는 게 국가입니다.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무슨. 또 나눠주면 좋겠죠. 그 본인 돈으로 나눠주면 참 좋겠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국민 혈세 갖다가 그런까지 나눠주겠다 그러면서 치사하게 인기몰이를 하냐 말이죠.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뭘 많이 나눠주겠다 그러는 사람은 더욱더 도둑놈이라는 거를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이 코너의 신앙 초대석에 나오신 우리 이해란 원장님께서 전하시는 이 메시지들은 말입니다. 탈북자가 와서 본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현실이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되게 있을 때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속상하니까 북한에서는 우리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잡아가니까요. 잘못 말하면.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이 바로 대한민국에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녘당에서 있었던 무료교육 무상치료. 대한민국에서도 무료교육 무상치료를 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죠. 그런데 참 그 멋진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행정에서 딱 막아가지고 무료교육 네. 무상치료 다 없애 이거 무료교육 무상급식이라 그러죠. 이걸 없애가지고 뭐 그 경제를 이렇게 빚을 다 없애버린 분도 계신가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진정한 무상치료 그리고 진정한 무료교육 또 무상급식 이거는 성경 안에 있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참다운 복지는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그리고 남녘의 성도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다면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지가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그리셨듯이 문둥병자를 찾아가고 다리 아픈 자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주종관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꼭 같이 누릴 수만 있다면 그들도 당당하게 서로 막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서로 같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럼요. 자존심 높이 정말 자주 국가가 되어서 그럼요.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라고 저희가 그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 통일을 그렇지. 만들 수 있는 거지 네. 북한에 뭐 돈이나 퍼다 준다고 평화 통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평화를 앞세운 굴종주의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깡패 세력에게 대한민국이 굴종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잘해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아멘. 확실한 신념, 피를 흘려서라도 이거를 지키겠다는 용기를 가진 그런 분을 저는 대통령으로 모셨으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의 운명이 또 바뀝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하기는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분이 대통령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북한남 남가북의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 되는 그 통일을 위해서 자유통일문화원의 우리 이해란 원장님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이해란 원장님과 그리고 하시는 사업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 또한 이해란 원장님과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탈북민들이 통일 조국의 전도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였습니다. 신앙초대석 마칠 텐데요. 우리 예란 원장님께서 북녘땅에서 북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바롭스크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러시아의 노동자분들도 계십니다. 또 중국 땅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수천 년의 그 가난을 물리치고 또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을 얻어서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남은 과제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말 공산 학정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선물을 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다 같이 번영하는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계시든지 정말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공의롭게 또 정말 복음 아래 아멘.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싸워 나가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7년 국동방송 표는 깨어 있으라입니다. 통일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북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 70억 인구를 섬기면서 나가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앞장에 우리 대한민국 크리스찬들과 또 우리 탈북민 크리스찬들이 함께 달려나갈 수 있기를 북녘 땅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셔서 통일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이해한 원장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월요일에 코너 신앙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목보다도 더 검은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찬송 목보다도 더 검은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믿고 믿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23장. 두로에 이런 선언이 내려졌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도피항은 이미 헐렸다. 깃딤에서 오는 길에 이 소식을 들어야 하다니.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 많은 상품을 바다로 실어나르는 시돈의 무역업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구나. 큰 강 나일가에서 거둔 곡식으로 돈을 벌어 국제시장을 이루었던 자들은 어안이 벙벙해졌구나. 시돈아, 부끄러운 줄을 알아라. 바다는 말한다. 나는 산고를 겪어 아이를 낳지도 않았으며 총각을 기른 일도 처녀를 키운 일도 없었다.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애굽은 낙담하리라.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아, 통곡하여 다시스로 건너가거라. 이것이 너희가 뽐내던 도시더냐? 아득한 옛날에 건설된 유래 깊은 도시, 멀리 흩어져 가서 식민지를 세우던 도시더냐?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왕관이 빛나던 여왕 두로에게 그 상인들은 귀공자여 무역업자들은 세상이 우러르던 자들이었는데 이 결정을 내리신 분은 만군의 여호와, 뽐내던 온갖 사치를 짓밟으시고 세상이 우러르던 자들을 천대받게 하셨다. 다시스의 딸이여, 흙이나 파거라. 항구는 이미 없어졌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을 뒤엎으시려고 팔을 바다 위에 뻗치셨고 가나안의 요새들을 허물라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이르셨다. 다시는 뽐내지 말라. 짓밟힌 처녀 시돈에 따라 일어나 깃딤으로 가보아라. 그러나 거기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없으리라. 깃딤으로 가보아야 그곳에 있는 백성은 나라를 이룰 수조차 없게 되었다. 아스로가 그곳을 들귀신이 들끓는 곳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공격기를 펴고 치솟은 궁궐을 헐어 쑥밭으로 만들었다. 다시스의 베드라, 통곡하여라. 너희가 닻을 내릴 도피항은 이미 헐렸다. 그날 이후로 두로는 한 왕의 수명인 70년 동안 기억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70년이 지난 후에는 노랫가락에 나오는 창녀처럼 되리라. 기억에서 사라졌던 창녀야, 수금을 들고 거리를 쏘다녀라. 수금을 멋지게 타며 마냥 노래를 불러라. 그리하여 네 생각이 다시 나게 하여라. 70년이 지난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찾아오시리라. 그때 두로는 다시 화대를 받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몸을 팔 것이다. 그러나 화대로 번 돈은 쌓아두거나 저축하지 않고 여호와께 드려 거룩한 돈이 되리라. 그 번 돈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넉넉한 음식과 훌륭한 옷감을 장만하는 데 쓰이리라. 신흥중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찬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보내드렸습니다. 성경말씀 잠언서 17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친구,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여기 남녘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북녘에서 남녘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북가남 해외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2월 20일 월요일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예수 주님.